하나님께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하나님은 옛적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족속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오히려 멍에와 결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마치 이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님은 간섭은 싫다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베드로 전서 1장 4절 하반부에 쓰러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성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또 다른 멍에와 결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라 결박이라 말했던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높은 곳에 신이 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 또 키가 큰 푸른 나무 아래에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구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며 또 다른 것에 우리를 읽어매는 죄입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의 굴레에 빠져서 영혼과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자유로울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에 다시금 굴레를 메이고 결박을 당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됨이냐.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전한 귀한 포도나무가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이라는 말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죄를 씻어내는 흉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비누를 가지고 자신을 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몸은 씻어내지만 마음은 전혀 씻지를 않습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죄를 뿌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더러워진 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항상 자신을 숨깁니다. 본색을 숨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위선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자신을 숨기고 외모만 치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미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죄악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23절 상반절에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니까 이제는 죄를 부인합니다. 죄를 숨기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돌아서서 이제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고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도 않았다고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하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죄 자체를 부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골짜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자녀들을 이 이방 종교의 의식을 따라서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탄론하게 하십니다. 24절에는 죄 가운데 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아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 암나귀가 발전기가 되면 예민해지고 감정이 강폭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컷의 냄새를 맡게 되면 이 정신없이 맹렬하게 돌진한다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은 발전기의 짐승처럼 통제 불가능한 그런 욕정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참된 자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실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 구하고 바라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위한 가장 좋은 양식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된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